show me what to do 찾을 수가 없어 너라는 미로 너라는 미로 I know 널 본 순간 모든 것이 새하얗게 난 지워 하얗게 난 지워 난 어젯밤 꿈처럼 느끼려 하면 할수록 희미해져가 잡아줘 이런 나를 멈출 수 있게 baby 전부 거짓말이라도 Show me what you got 내게 뭘 원하지 내 옆에 네가 없는데 난 왜 이러지 널 가질 순 없어 We were hiding in each other's mind 널 내 인생의 반죽을 찾기엔 아직 It on top 넌 꽤 이기적인 애 다치기 싫어했던 네 감정들이 몇 밤엔 정신이 날 잠 못 이루게 왜 너만 아무렇지 않아 해 나름 충실했겠지만 넌 순간에 끝인사 없던 이별의 여는 깊숙하게 박혀있는 가난이라 난 갈망의 꿈이게 너 피하니 고소 마치 숨 가운데 난 어젯밤 꿈처럼 느끼려 하면 할수록 힘이 네가 없는 곳으로 baby baby 전부 거짓말이라도 Show me what you got 내게 뭘 원하지 내 옆에 네가 없는데 난 왜 이러지 Tell me what to do 다 끝이라고 내가 말해 잊지 못해 너만의 color 내 셔츠에 묻은 네 루즈 지우고버려도 다시 또 찾게 된 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진 나의 핸드폰 속의 넘버 잊지 못하는 넘버 내 기억 속의 클로버 지우고 싶은 너로 인한 흔적